깨어봐라 결국에는 살아남아 어떻게든 살아남아 나는 나의 함정 따위 깨어봤자 난 더 세게 밟아 답은 나라 모든 까고 보면 돼 I'm a big grease 내 꿈을 막는 것들은 모두 먹어 추워 난 달려